네가 꿈꿔왔던 모든 money 별거 아닌 paradise. Hey, put me like that. Hey, put me like that. Oh, little mama, come shout the night, 따라와봐. Yeah. Hey, put me like that. Hey, put me like that. So dangerous, 미쳐 헤어날 수 없어. Oh. Run it, run it, run. 시간 없으니까 착각하지 마. Yeah. 여기 뭐야 핫플레이가 정신 차려 분위기 좀 보고 빌게 뒤뒤 빵빵 젊은 깨끗한 숨기지 용서를 바래 불을 잉야 시동 걸어라 만약에 보이지 너도 오늘로 다 바르지 Bounce like 주소로 위로 나는 나대로 어딜 봐도 모두 다 네 나노 네 일이야 모두 다 흔들어 네 젊음을 태우지 그만 너